많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등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내를 최고로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비를 최고의 등목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등목들 중에서 이 겸손이 가장 고상한 등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도 이 겸손이고 그래서 저의 기도에는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 겸손이 모든 덕의 원천이요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겸손이 모든 덕, 다른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이런 많은 덕이 있는데 그런 덕의 뿌리가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이 겸손을 뿌리에 비유한 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어떤 향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뿌리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식물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향기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 뿌리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산에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는 그 뿌리를 보고 감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의 잎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큰 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눈으로 보고 야, 이 뿌리 대단하다 생각하는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혀 의식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생각조차 되지 않지만 이 뿌리야말로 나무 전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기본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땅속에 깊이 묻혀서 모양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 뿌리가 한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뿌리가 있으면 나무는 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생명이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바로 이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작은 일을 해도 자기 이름과 자기의 한 행동들을 드러내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큰 일을 하고도 조용하게 지내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겸손이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아주 잘 자라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면에서 이 겸손은 뿌리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겸손한 자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그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가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그러면 내 속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모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참 역설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덕목인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추악한 결점 더미를 파헤칠 때에 거기서 겸손이라는 진주와 같은 덕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는 절대로 이 겸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결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그 추악한 결점과 죄악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사랑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이 준주와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덕목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덕목들의 근원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도, 온유의 열매도, 절제의 열매도 이런 다른 덕목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의 덕목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 책상에 큰 글자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갑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꼬든 백성들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꼬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감당할 수 없는 진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것도 행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드리러 안 가면 하나님이 큰일 날 것 같고 회복의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이상한 목사가 불쌍해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 자리라도 메꿔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러 가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난 교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도움이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했고 이것도 행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행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먹을 것,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남을 위해 도와줄 수 있고, 주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이나 더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충성했을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생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그 조그만 땀 흘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 특별한 방금 언급한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어느 정도 모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를 악한 존재로 작은 존재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 옆에 밥집 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벌레지만 저 밥집 사는 버러지 아닙니까? 저 밥집 사보다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옆에 있는 박집사를, 김집사를 더 이뻐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보다 내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집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저 집사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렸고 저 집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이에서의 이런 겸손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모든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남보다 못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회복의 교회를 주셔서 어떤 이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는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생각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제가 잘난 척을 잘 안 합니다. 가끔 잘난 척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지. 정말 제가 진짜 잘나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 뭐, 뭡니까? 왕자병에 걸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하는데. 근데, 가끔 사람들이 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런 겸손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 저 마음의 저 깊은 심년 속에서는 또 이런 말이 싹 올라옵니다. 집사님, 그럼 그것이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집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된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 거지. 입하고 마음을 따로 노는 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루에 수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살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나보다 예쁘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안심이 되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 아내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 처자가 젊은 이제 처녀입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 아주 젊은 20대 처자가 또 내 있는 데서 우리 아내 옆에 두고 사모님 너무 예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봤어요. 네가 예쁘나? 우리 와이프가 예쁘나? 진실을 이야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딱 네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냐? 우리 와이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냐?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쁘다고 하지 마라. 물론 그래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겸손만 되면 우리 속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내보다 더 맞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다 더 착한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보다 더 옳은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의 겸손도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는 교만의 두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멸시하고 똑똑한 자가 좀 비워진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전형적인 교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줄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 됐구나, 내가 이만큼 가졌구나, 이제 내가 높아졌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똑똑하구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영적이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다. 지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라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깔보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모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죄악을 정말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보다도 작게 가졌습니다. 나보다 더 배운 사람보다도 더 내가 못 배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아주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를 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 정말 내가 별것 아닌 가진 것,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또 다른 어떤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진 자로부터, 있는 자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처를 안 받는 법, 아무리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나보다 더 똑똑한 자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상처를 안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처를 안 받는 법은 상대방이, 우리의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상처를 안 받는 법입니다. 너무 황당합니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돼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는 스스로 받는 거예요. 잘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상처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상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상처받을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형편인데 그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당연히 주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상처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묵상해라는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추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주 단지 모시도 가슴에 꼭 묻어두고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고이 상처를 간직하면서 조금씩 꺼내서 그 상처의 아픔을 뭐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상처는 바로 두 번째 교만의 모습입니다. 상처 입은 교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상처 입은 교만. 교만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자만이, 높은 자만이, 똑똑한 자만이, 있는 자만이 교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지 않아도, 못 배워도, 없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연약해도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은 존재라면 정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상처를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욕을 했을 때에 제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욕을 들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 욕을 들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을 들어도 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욕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마땅히 그 대접을 기쁘게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고 마땅한 자입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 욕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주님께 그 고통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세 차례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똑똑함,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로 상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내 몸에 채울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김종필 목사님 그 중보기도 세미나 갔다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DVD를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 DVD를 제 아내가 이번 주간에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는데 짧게 그 내용 중에서 하나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부득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김종필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신 분 아닙니까? 천국도 몇 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고 그리고 늘 이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도 보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도 보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천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천사들이 자기를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사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뭐 슬픔, 염려, 고통 없고 천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늘 천사의 생활이 우리는 부러울 것 같죠. 근데 천사는 오히려 김종필 목사님을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 김종필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왜 당신이 나를 부러워하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김종필 목사님과 여기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싶은데 그걸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리고 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이 지금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한 3일 동안 계속 목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제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좋죠. 전군 천사들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멜로디로 그 전군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 찬양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목이 찢어지라고 아픈 이 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내가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찬양은 더욱더 내가 기쁘게 내 마음,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내가 욕먹는 것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아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런 겸손에서 얻어지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교만의 산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설교가 막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알고 있는 내용, 오직 믿음으로.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분명히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서적과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책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부분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제 생각들이 풀어지면서 제 머릿속에 수시간의 설교의 결론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친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언제든지 나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많은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에게는 돈 많으니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 환경이 어떠든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단돈 1불도 귀한 것이,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단돈 1불만 줘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벌에게 1불을 줘보십시오. 욕을 먹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천국을 이루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하여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든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면 겸손은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겸손하면 천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사 같은 사람도 교만하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법을 배우라. 나에게 와서 병든 자를 고치는 법을 배워라. 나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워라. 나에게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은 성경 가운데서 온유하고 바로 겸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와서 이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곳에든지 마음의 힘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번 좀 긴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이것을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지극히 낮추며 내가 지극히 낮아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마음의 힘과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